넘는 하루를 또 보내봤지만 지옥 같은 아픔이 날 가두고 넘는 사랑을 또 해야겠지만 작은 자리조차도 없는데 목을 놓아 울어도 듣지 못할 너지만 오늘도 네 이름만 불러봐 미치도록 너만 보고 싶다 죽도록 너만 보고 싶다 밀쳐내려 애를 써도 Only you 나는 너만 보고 싶다 죽도록 너만 보고 싶다 잊었다고 말을 해도 Only you 자꾸 네가 보고만 싶다 나를 달래보지만 머리로밖에는 널 잊지 못해 내 심장은 아직도